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향기나는 지우개, 향기나는 편지지, 향기나는 카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냄새를 풍겨서 모기를 쫓는 구문초라는 풀까지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외국에는 비누 냄새 나는 신문 광고도 있고요. 나무 냄새가 나는 등산용품 가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다 냄새가 나는 수영복 패션쇼까지 있었다고요. 하긴 1950년대에는 냄새 나는 영화도 있긴 있었죠. 비록 실패했긴 했지만요. 어쨌든 현대사회에서는 냄새도 돈인 것 같습니다. 6월 첫날이었습니다. 6월은 어떤 향기일 것 같으세요? 또 FM 영화 음악은 어떤 향기일 것 같습니까?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성 엘모스의 열정 중에서 러브 테마를 오늘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곡에서 그리고 저희 FM 영화음악에서 이렇게 초록빛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 향기가 색깔과 연관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선배 한 분이 제게 초록빛 향수를 주셨는데 아, 6월에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에서 이미라 씨. 5월 27일 새벽 서울의 한 구석에서 당나귀 귀가 되어버렸을 저를 위해서 이 곡을 들려주십시오 하셨는데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편지가. 아, 그리고 거의 듣고 있을 것이 확실한 나의 낡은, 정말 낡은 친구 용님이에게도 저의 아픈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용기 내셔가지고 편지를 보내셨는데 어떡하죠? 심리학의 사회학습 이론까지 적어주셨네요. 심리학의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행위에 대한 보상이 더욱 강력한 동기를 유발시킨다고 하셨는데 미라 씨가 오늘 꼭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경북 칠곡군 외관읍에서 장송현 양, 서울에서 이곳 외관으로 전학을 왔는데 처음엔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 생활이 좋아졌답니다 하면서 서울 마시가 이제는 그 경상도 사투리로 천천히 변하고 있다고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 이곳 친구들 모두 모두에게 사랑한다, 잘 지낸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엄청난 물량 공세를 받았습니다. 땅 공세가 아니라 엽서 공세인데요. 대전 서구 내동에서 최윤한 학생, 용진 학생, 그리고 대전 서구 가장동에서 신영주 학생, 조경현 학생, 이상훈 학생, 그런가 하면 정동조 학생, 윤용수 학생, 또 태훈이, 그리고 한박고등학교 3학년 1반 문무. 이 많은 분들이 한 분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옆에서 이렇게 협박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친구 소창랑 이름처럼 그 푸른 물결이란 이름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친구입니다 하시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음악 띄워달라고 하셨죠. 예,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레드핫에 삽입됐죠. 그런가 하면 추억의 첫사랑 Stealing Home에도 삽입된 Everly Brothers의 노래입니다. All I Have to Do is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when I want you. In my arms when I want you. And all your charms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Dream, dream, dream when I feel blue. In the night and I need you to hold me tight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I can make you mine, taste your lips of wine anytime, night or day. Only trouble. I'm dreaming my life away. I need you so that I could die. I love you so, and that is why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Make you mine, taste your lips of wine, anytime, night or day. Only trouble is, gee whiz, I'm dreaming my life away. I need you so, that I could die. I love you so, and that is why.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너의 첫눈빛 강...

강남구 수서동의 무학여고 2학년 10반이죠. 이지연 학생, 도봉구 쌍문이동의 홍원경 학생, 창문여고 1학년 7반 아이들과 지금 듣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송파구 문정이동의 정희정 학생, 그리고 광주 서구 상무이동의 김만영 씨 신청곡이었습니다. 패왕별이 중에서 땅아의 이름 왕실, 사랑은 이미 옛일이 되었네, 임억년 이종성의 음성이었어요. 샬로, 장풍이를 사랑하는 남자 데이, 장국영. 그리고 역시 샬로를 사랑하는 여자 주산, 공리. 이렇게 한 남자와 두 남녀, 혹은 두 남자와 한 여자, 이렇게 묘한 관계 속에서 중국의 현대사가 펼쳐지죠. 패왕별이. 아시다시피 한 시대의 영웅으로 살다가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초패왕 항우, 그리고 그의 애첩이었던 우미인의 얘기를 다룬 경극의 제목입니다. 이 경극 속의 우미인, 대인은 공연이 끝나고 분장을 지워버린 후에도 초패왕 샬루를 사랑하게 되죠. 하지만 샬루가 홍등가 여인인 주산과 약혼을 하자 대인은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자, 이 대의 장구경은 분명 남자면서도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외모로 여자보다 더 섬세한 감정을 표현해냈었죠. 아마도 장구경이 아니었으면 이 대의 역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감독 첸카이게는 그의 연기력을 높이 칭찬했는데요. 이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러니까 촬영하면서 첸카이게 감독이 얼마나 장구경을 편애했는지 그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자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장구경이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이제 진정한 연기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칭찬했는데요. 장구경 본인으로서도 자신의 연기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준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콩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로 뽑혔을 만큼 미소년의 이미지를 아직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죠. 미남 배우 장구경. 그는 86년에 이 영화와 함께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就是《英雄本色》的主題曲《當年情》。 電影更加是一種享受的話，我更加同意。理由就是他真是一位超級的偶像兼一位超級的演員。再給你掌聲，我心愛的發哥。 시간을 병 속에 담아둘 수 있다면 당신과 영원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흐르는 시간들을 모두 모아두고 싶습니다. 대구 수성구 수성일가에서 신명주 양 적어주신 그 글귀가 이 곡의 제목과도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웅 본색 중에서 1편 중에서죠. 땅리엔칭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의 사랑이란 당년정 띄워드렸습니다. 장국영 고별 콘서트 라이브 앨범 중에서 골랐는데요.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릴 때도 맨 끝에 이 환호송의 의미를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런데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박민혜 양이 아마 그 뮤직비디오를 보셨나 봐요. 이 맨 끝에 그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한 그 이유가 이 콘서트에 주윤발이 와서 객석에 앉아 있었는데 장국영이 당년정을 주윤발에게 바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손으로 가리키니까 그때 조명이 쫙 주윤발에게 비쳤대요. 그러니까 주윤발은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뭐 그래서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적어주셨네요. 영웅본색 1편 중에서 당년정 하이텔의 최정욱 씨도 신청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죠? 이 영화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홍콩 누아르의 불을 당긴, 그러니까 불씨가 됐던 영화죠. 영웅본색. 사실 이 영화의 영웅은 그 장국영이 아니라 주윤발이었습니다. 그는 그 검은 롱코트, 긴 파바리를 걸치고 나타났죠. 입끝으로는 담배를 씹으면서요. 그렇게 나타나서 마치 미래를 잃어버린 홍콩인들을 대변하려는 것처럼 홈으로 가득 찬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그의 동생 역으로 나왔던 장국영은 그저 그냥 곱상하게 잘생겼다, 뭐 미남 배우다 이렇게만 기억에 남았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영웅본색 이후 장국영이 영화에서 맡은 배역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여성들의 모성본능을 자극할 만큼 연약해 보이는 역할이었다는 점입니다. 천유요원이 그랬고요. 인지국, 또 연분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래서인지 그는 영화 속에서 한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기보다는 상대역인 여자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든지 아니면 관객으로부터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객들은 저 잘생긴 미소년이 제발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제발 불행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슴을 조이게 되죠. 모성애를 자극하는 이런 장국영의 분위기는 섬세한 그의 외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열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서 자란 그의 가정환경 역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그가 연예계에 발을 내디딘 건 아주 우연이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계속합니다. 장국영이 역시 나약한 모습의 유생으로 나온 영화죠. 귀신 섭소천과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빠졌던 영화. 홍콩 영화 매니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천여의원 가운데 한 곡 띄워드립니다. 그 원제는 정여의원이었죠. 주제가 리밍 부야오라이, 여명 불요래, 새벽이 오지 말아주세요. 옆청문이 부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신림동의 어느 재개봉관에서 세 번을 연달아 본 기억이 나네요. 그때 주변에서 엄청나게 플래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장국영의 얼굴도 그랬고요. 그 왕조연의 얼굴 나올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선풍적인 인기였죠. 천녀유혼 중에서 리밍 부야오라이, 옆청문이 부른 새벽이여 오지 마세요, 주제가였습니다. 하이텔의 정선교 씨, 예전에 신청해 주셨는데 제 수첩에서 오랫동안 이 이름이 잠만 자고 있었네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장국영은 1956년에 태어났습니다. 1956년 홍콩에서 열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고 보면 그 얼굴에 막내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10대에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하지만 대학 1학년 때 공부를 포기하고 홍콩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위독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부모의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갖가지 일을 다하는데요. 신발 가게, 청바지 가게, 또 변호사 사무실 이런 곳에서 닥치는 대로 마귀를 합니다. 그런데 이쯤에 친구가 아시아 가요제에 참가할 것을 제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함께 출전하게 됐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장구경만 2등으로 입상하게 되죠. 그런데 그를 쭉 지켜본 한 방송사 사장이 가요제가 끝난 뒤에 그의 뒤를 봐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장구경이 연기자로 탄생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장구경은 아주 적긴 하지만 방송국 월급을 받으면서 단역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수 활동 역시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하지만 몇 년간은 그 무명의 서름을 씻지 못했어요. 음반도 기억 속에 묻혀갔고요. 그런 그가 일약 스타덤에 올라선 것은 1983년 바람아 계속 불어라 라는 노래를 내면서부터였는데요. 이때부터 가수 겸 배우로서 장구경은 탄탄대로를 달리기 시작하죠. 자, 가수 장구경, 그가 스타덤에 올라선 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펑 지실수이, 바람아 계속 불어라. 心里结渴望希望能固执。心里亦有泪，不愿流望着你。过去多少快乐记忆，何妨与你留住眼泪每滴泪，为何仍断续流默默睡，为何仍断续流默默睡。 风追追追，바람아계속 불어라. 장국영의 노래였는데요. 이런 곡목 때문에 그런가요? 그의 바람, 인기는 계속 유지가 되죠. 연예계에 데뷔한 77년부터 88년까지. 이때 장국영은 사실 가수로서 인기가 더 높았죠. 84년부터는 홍콩 10대 가수상과 최고 인기상을 빠짐없이 수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89년 12월에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 당시에는 영웅본색, 천녀유혼 이런 영화 때문에 국내에도 그의 팬이 많았고요. 또 우리 초콜릿 CF에 등장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은퇴 선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국영으로서는 이미 3년 전에 자신과 약속했던 일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그가 그렇게 결심하게 된 데는 밝혀지지 않은 뒷얘기가 있어요. 은퇴 선언을 하기 3년 전인 86년 홍콩의 한 경마장에서는 탑팝 마라톤이라는 행세가 열렸었는데요. 그 주최 측에서는 알란탐, 장국영, 매연방 이렇게 많은 스타들을 초대해서 축하쇼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장국영과 알란탐은 서로 인기 순위를 다투는 경쟁자였고요. 두 사람의 팬들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원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국영이 무대에 올랐을 때 알란탐의 팬들이 어땠을까요? 보지 않아도 뻔하죠. 하지만 본래 심성이 여리기로 소문난 장국영은 그때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장국영 쇼를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그는 앞으로 3년만 열심히 뛰고 그 뒤에는 은퇴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당시 기자들이 이런 그의 말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어찌됐든 간에 장국영은 은퇴를 앞두고 고별 콘서트를 장장 3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열었고요. 콘서트가 끝나자 열화와 같은 팬들의 함성을 뒤로하고는 정말로 은퇴합니다. 단지 가수로서, 하지만 단지 가수로서만 은퇴를 한 거였죠. 그리고 장국영은 캐나다로 유학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영화가 그의 또 하나의 대표작이 된 영화입니다. 바로 아비정전이죠.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노경화 씨, 굉장히 오랜만에 편지 주셨어요. 아비정전 중에서 한 곡 신청하셨죠. 장국영이 춤출 때 흐르던 마리아 엘레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스 인디오스 타바라스 연주입니다. 아비정전 중에서 장구경이 김학기가 허리춤을 출 때 흐르던 마리아 엘레나, 오늘은 로스 인디우스 타바하라스의 기타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비정전을 보지 않았다면 홍콩 영화의 반은 보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비정전이 그 정도로 홍콩 영화 팬들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 영화 속에서 장구경은 허무와 불안으로 가득 찬 홍콩 젊은이들의 자화상 그 자체였습니다. 경계가 분명한 사랑 방식을 가지고 건조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찾고 싶어 하지만 계속 좌절하고 마는 감성의 시인. 이런 복합적인 성격의 청년 아비를 장구경은 아주 멋지게 연기했는데요. 홍콩 영화계는 이 영화로 장구경에게 금상장 남우주연상을 줌으로써 그의 폭넓은 연기력을 인정하게 됐죠. 자, 은퇴 후에 장구경은 캐나다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합니다. 감독이 그의 마지막 꿈이라네요.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91년에 홍콩으로 되돌아온 장구경은 영화에 다시 출연하게 되는데요. 홍콩 배우로서는 상당히 과작입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게 그 당시 그 영화에 다시 출연했을 때 영화인 종횡사의 한 장면인데요. 오우삼 감독의 주윤발, 종초홍 함께 출연한 영화였죠. 미술품 전문 도둑 일당이었는데 지금 이 장면이 미술품을 훔치는 장면입니다. 그 밖에도 가유희사, 감강전 이런 영화들이 그 당시에 출연한 영화들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가유희사는 장구경이 그 연예계와 관련돼 있는 홍콩 마피아들의 협박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름의 일부를 빼앗기기까지 했었죠. 자, 장구경 1956년생이니까 올해의 나이는 39살입니다. 불혹을 앞둔 나이네요. 그런데 아직 독신이고요. 하지만 결혼보다는 일과 혼자만의 자유가 더 좋다면서 자신의 호적의 두 아이를 입적시켜놓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4살 때 사랑했던 동료 연예인 모순균과 다시 만나서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밖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장구경. 그래도 일에 관해서만큼은 매너도 좋고 대단한 노력파입니다. 또 배역에는 거의 광적으로 몰입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 님이 폐왕별의에서 확인했죠. 뿐만 아니라 장구경은 홍콩 연예계에서도 입지전적인 인물로 손꼽힙니다. 500달러짜리 셋방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수영장까지 갖춘 호화주택에 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맨손으로 이뤄냈으니까요. 그런 만큼 삶을 대하는 그의 자세 역시 아주 성실합니다. 그래서 그를 좋아하는 감독이 많은 것 같아요. 장구경은 요즘에는 왕가위 감독과 다시 만나서 동사서독 그리고 백발마녀전 2를 촬영하느라고 수염까지 기른 채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백발마녀전 2를 촬영한다고 했는데요. 요즘에 비디오 렌탈 차트를 보면 줄곧 1위를 차지하는 것, 그러니까 정상을 차지하는 비디오가 있죠. 백발마녀전. 그 중에서 주제가 이성쓰이아의 일생 최고의 사랑을 장구경이 아니라 영명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무파 생생 동대문구 용두일동의 신은미 학생 어떠셨어요? 오늘은 제대로 녹음하셨습니까? 여명이 부른 백발마녀전의 주제가 이슝쯔아의 생애 최고의 사랑을 띄워드렸습니다. 대전 대덕구 비례동에서 이혜옥 씨가 친구 기현이에게 이 곡 띄워주고 싶다고 하셨죠? 그런가 하면 성북구 장위삼동에서 인소영 씨, 은평구 불광이동의 김용원 씨 잘 들으셨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 중국 영화 음악 CD 받으실 분 추첨하겠습니다. 부산 북구 주례일동의 정현숙 씨. 세상에, 제가 오늘 첫머리에 6월은 아무래도 초록빛이 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편지를 어디다가 적으셨냐면요. 아주 연초록, 아주 연초록 습자지에 초록 글씨로 적으셨네요. 아, 정말 시원하고 6월의 느낌이 물씬물씬 나는데요. 정현숙 씨 축하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구로구 개봉일동의 현숙 이내식계, 그리고 인천동구 만석동의 윤정원씨께, 그리고 생일을 맞으신 전주완산구 서신동의 김영경씨, 아, 이분은 서울 중랑구 면목팔동의 이지연씨, 그리고 황덕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신 마포구 망원일동의 자림씨 모두모두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 중에서 황금의 예루살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Yeah.